즐거웠던 오늘도 내일이면 모두가 지나가 슬퍼졌던 오늘도 내일이면 모두가 추억에 오늘 만난 사람아 싫어서 내일만을 한없이 생각해 기울어가는 저 해 내일 다시 떠

보이는 마음이라 나 혼자 살면서 둘 적시네 올 사람 갈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나만이 홀로 서서 파도 소리 들어보네 잊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가는 길은 따겸만이 흐르가 서 있는 남마저 너무나 말이 없나 잊어야 한다면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내 눈이 가는 곳에 떠오르는 그 모습 그 사람인가 또다시 바라보아 그때 그 시절 너무나 아름다워 잊을 수 아쉬운 마음 잊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가는 길은 따겸만이 흐르가 서 있는 나무마저 너무나 말이 없나 La la la la. 나를 찾아서 날로 한없이 가네. 멀리 꽃잎이 피면 사랑 노래 들리네. 새파란 하늘 위에 빨간 햇님 춤을 추네. 무지개 다리 위에 노래하네. 날로 한없이 가네. 멀리 꽃잎이 피면 파란 하늘 위에 빨간 햇님 춤을 추네. 무지개 다리 위에 노란 새가 실을 지어 모두 엉겨서 속삭이네.